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조언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인민군 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전국의 인민들에게 13일 감사문을 보냈습니다. 감사문은 1심 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조언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 따라 전인민 쪽으로 전개된 2개월간의 치열한 격전 끝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 촌리에 사회주의 새 고리, 새 마을들이 본듯하게 솟아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 것을 찬탈하려는 미제의 단말마적인 핵선제 공격 위협과 적대 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봉쇄 속에서 나라의 한끝에 있는 6개 시, 군의 폐호 지역에 새 고리와 마을들을 최단기간에 일도세워야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복구 대전, 사생결단의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감사문은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뿌리내린 두만강 연안의 촌리 사냐에 억년 드놀지 않을 노동당 시대 인민 사랑의 뿌리, 사회주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고 우리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이 지켜진 것은 북부 피해복구 전투 과정에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하면서 감사문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복구 기적을 창조하는 나날에 우리 국가의 막강한 국력은 백배해지고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는 비상이 빨라졌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위기소를 떠돌던 적대 세력들의 종수리를 내려치는 무서운 졸초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문은 전체 북부 전선 용사들과 전국의 인민들은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00일 전투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연속 공격전을 벌여 뜻깊은 2016년을 조국 총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대승리의 해, 말리마 시대의 리동표를 마련한 역사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